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정상적인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문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6일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의 자위적 해국조력 강화 조치를 또다시 고리타분하게 골고 두는 공보문을 조작해내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 자주권과 자비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 행위로서 우리는 이를 전면 배격한다. 우리 군대의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주변 국가들과 국제수역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반도의 전략자산들을 비롯한 방대한 핵전쟁 수단들을 끌어들여 침략적인 핵전쟁 연습을 포함한 날강도 짓을 다하고 있는 미국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그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조치에 대해 문제시하는 것은 언어도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주범인 미국의 편에 서서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계속 걸거들수록 국제사회 앞에 아무 쓸모없는 불공정한 실체로서의 자기 정체만 더욱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의 뢰성으로 장엄한 소막을 열어제낀 역사적인 올해에 다계단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인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